남조선 괴뢰 국회의원 선거예수의 대참패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최근 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노릇을 한번 해보려고 모인 일종의 리익 집단이다. 공통된 리익이 없으면 흩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뿌리부터 썩어서 줄기가 썩고 잎도 썩고 열매도 꽃도 썩었다고 우라를 터뜨렸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계파 갈등이 극도에 이른 새누리당을 두고 이전 국회의장은 더럽고 부끄럽다. 대안은 해산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